끝이 없는 것처럼 무시하고 있잖아. 처음엔 좋다고 왜 말 한마디 못해. 네 맘을 열어줘. Yeah. 낯설게 느껴졌던 내 감정 표현법이 이제 너로 가는 길을 알아. 더 빠르게 don't stop. 넌 그대로 있어. 좀 더 다가가고 싶어. 잠깐이면 돼. Yeah. 밤하늘 달이처럼 날 비춰내. Yeah. 로맨스 속 주인공 바로 너와 나. Real love, true love 마주하고 싶어. 너라고 띵 말았냐. 너라고 나라고 착각하냐. 너라고 나라고 딴 말 안 해. 네 것도 돼. 나라고 나라고 숨지 말고. 나라고 나라고 빼지 말고. 왜 고민하는 건데. 슬쩍 잡히면 돼. 가벼운 맘 아냐. 쉽게 한 말 아냐. 계속 생각해봐도 난 너뿐이라서 그래. 세상에 무엇보다 제일 탐나는 말았냐.